이런 말이 있죠. 미국 프로야구의 콜로라도 로키스가 요즘 화제라고 합니다. 올해 창단된 신생팀 이 콜로라도 로키스는 현재 20승 41패로 성적은 꼴찌지만요. 관중 동원에서는 연일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라고요. 이렇게 꼴찌팀이 관중 동원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그동안 프로팀이 없어서 야구에 굶주려 있었고 매스컴들도 흥분한 데다가 TV에서만 보던 유명 선수들을 홈구장에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는요. 비록 꼴찌지만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자세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선수들이 게임을 허투루 한다면 관중석은 금방 텅 비어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몇 달째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사정바람이 요즘 주춤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박수를 보내면서 지켜보던 국민들이 눈길을 돌리시나 하니까 걱정되네요. can carry too. TV 드라마 두려움 없는 사랑에 삽입된 Water is Wide.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서초 2동 신동 아파트의 한규태 씨, 대구 동구 신암 5동의 김윤정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낮에 정말 더웠죠? 그냥 더운 걸로 끝내면 되는데요. 습기까지 머금고 있어서요, 공기가. 정말 굉장히 더웠는데요. 나른하고. 이런 낮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있죠. 공교롭게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이한우 씨가 신청해 오셨는데요. 영화 인디언 러너에 삽입된 자니스 조플린의 노래입니다. Summertime. Nothing's gone.

신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아니? 실루엣? 초호화 신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신정 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정 700-8788. 프랑스의 장작 가누 감독의 불을 찾아서 퀘스트 포 파이어 중에서 사랑의 테마였는데요. 연도별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까이에 드 시네마 선정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23번째 작품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 영화를 우리는 영화가 나온 뒤에 거의 10년 만에야 극장에서 볼 수 있었죠. 무대는 8만 년 전의 선사시대. 네안데르탈인에게 목숨만큼 소중한 불씨를 빼앗긴 세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그 불을 되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불씨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쟁취해오죠. 비록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요. 대사 없는 영화가 말 많은 어떤 영화보다도 진지하고 또 재밌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작품입니다. 또 장자카노 감독의 다른 작품, 베어라든지 연인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대사 없이 영상의 섬세한 느낌만으로도 감동을 전달하는 아노 감독의 특기, 이것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되네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 이것을 원시인의 행동 속에서 발견하려고 한 영화 불을 찾아서 80년대의 뛰어난 걸작 중에 한 편입니다. 역시 프랑스 감독 에릭 로메르의 81년도 작품 여비행사 La Femme de la Vie de 역시 이 200편 안에 포함된 작품인데요. 에릭 로메르 감독 하면은 사랑과 우정, 배신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젊은 남녀의 일상생활에 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감독, 이것으로 유명하죠. 또 대중적인 영화보다는 작가주의 영화, 이것을 고집하고요. 사전 콘티 없는 즉흥 연출에도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 중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베니스 그랑프리스 상장 녹색 광선, 이것은 비디오로도 최근에 출시됐죠. 까이에 드 시네마 선정 80년대 영화 200편. 자, 이 준말 이름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몇 분이 그런 준말을 보내오셨어요. 도봉구 창삼동의 조수영 씨는 까이에네마 최고 영화 200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강지선 씨는 까이에 디 시네마의 세계 영화 200, 별로 줄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모 씨는 까이에 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을 이 글자를 인수분해를 쭉 하셨네요. 그래서 결국 나온 이름이 까시뽀신데요.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25번째 영화는 미구엘 올리베이라 감독의 81년도 작품 프란시스카고요. 26번째 영화는 독일의 베르너 헤어츠크 감독의 피츠카랄드입니다.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제목이 위대한 피츠카랄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마 동네 가게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오페라 공연에 감동을 받은 피츠카랄도라는 사내가 아마존의 정글에 그 오페라를 올려보겠다는 망상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글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려는 대모험이 시작되는데요. 아마존 강의 급류를 헤치면서 오페라 장비와 소품,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로켓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에 이르죠.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 영화는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그 촬영 뒷얘기도 유명합니다. 급류 장면을 촬영할 때요. 주연인 클라우스 킨스키, 나스타샤 킨스키의 아버지죠. 이 클라우스 킨스키가 대역 없이 직접 연기하라는 감독의 명령을 거부하니까요. 이 헤어조그 감독은 권총을 빼들었다고 하네요. 죽음이냐 영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영화 피츠카랄도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본 모래 언덕이었습니다. 이 피츠카랄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헤어츠크 감독의 영화에 대한 꿈, 정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프랑스의 장리 고다르 감독 역시 자신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도 패션, 정열이에요. 바로 까이에드 이스나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80년대 세계영화 200편의 27번째 영화입니다. 주인공 미셸 비골리는 TV 영화 감독입니다. 그는 낭만주의라는 주제 아래서 고야, 앵그르, 엘그레코 이런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산 그림 그대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셸 비골리는 자신이 원하는 빛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무작정 촬영을 연기시키죠. 또 제작자가 이를 가만둘 리가 없고요. 때마침 촬영장 바깥에서는 거대한 노동쟁이가 발생합니다. 고다르 감독은 예술과 실생활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되는 것, 이런 것으로 늘 믿어왔는데요. 영화 정열, 패션은 이런 그의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세계적인 감독 에토르 스콜라의 라뉘 디 파헨네, 황무지의 밤도 이 200편 안에 뽑힌 82년도 작품이에요. 이 에토르 스콜라 감독은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페데리코 펠리니 이런 감독들과 함께 60년대 이태리 영화를 이끌어간 장본인이죠. 하지만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반파시즘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늘 코미디의 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편 그 29번째 영화는 미국 감독이죠. 브라이언 델 팔마의 블로우 아웃. 국내 비디오 출시 제목은 존 트라볼타의 필사의 추적입니다. 이 드팔마 감독은 제2의 히치콕이라는 별명을 자타가 공인할 만큼 미스터리물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죠. 또 저예산으로 히트작을 곧잘 만들어내는 미국 B급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 작가적인 예술을 지향하기보다는 철저한 장인정신, 이것을 발휘해서 영화를 늘 재미있게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존 트라볼타와 낸시 알렌이라는 흥행성 없는 B급 배우를 등장시켜서 만든 영화 블로우아웃. 이 영화도 역시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한 음향 기사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배우들의 행동에서도 공포감이 느껴질 만큼 감독의 연출력은 탁월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영화 블로우아웃의 주제가 됐습니다. Love is Illumination, 실바나의 음성입니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일깨움이다. 이렇게 실바나가 노래한 Love is Illumination, 영화 블루아웃의 주제가였습니다. 가이에 듀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30번째 영화는 독일 한스브르겐 지버베르크 감독의 빠르지팔입니다. 이 영화는 상영시간이 무려 4시간 15분이나 되는 대작이죠. 이제껏 바그너의 오페라를 영화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금기로 혹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지버베르크 감독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꾼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는 장치라고는 바그너의 거대한 데드마스크밖에 없는 오페라 무대, 이것이 전부인데요. 이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또 배경의 영상악에는 바그너의 음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끊임없이 비춰집니다. 바그너 오페라의 예술성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독창적이고 뛰어난 영상 예술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자,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31번째 작품은 영국 출신 감독인 카렐 라이츠의 프랑스 중위의 여인입니다. 이 영화는 콜렉터로 유명한 존 파울스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영국의 어느 항구 도시가 무대죠. 여기서 안나와 마이크는 프랑스 중위의 여자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영화는요,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프랑스 중위와 서로 사랑을 했지만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창녀라고 불리게 된 한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젊은 고고학자, 이들의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안나와 마이크는 실생활에서도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죠. 그런데 촬영이 진행돼가는 동안 현실에서의 두 사람 관계는 차츰 영화 속의 두 사람의 관계로 변해갑니다. 영화 프랑스의 중위의 여자는 이렇게 영화 속의 영화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 속에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의 애욕에 관한 깊이 있는 주제랑 참신한 형식, 이런 것들 때문에 개봉 당시에 극찬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죠. 제레미 아이언스, 메릴 스트립이 1인 2역으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중위의 여인, 그 테마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프랑스 중위의 여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본 테마 뮤직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32번째 작품은 국내에서는 거의 대하기가 힘든 감독의 영화인데요. 구소련의 반체제 감독 세르게이 파라자노프의 성류의 빛깔 사야뜬 노바입니다. 이 영화는 왕비와의 비극적인 연애 때문에 평생을 수도원에 유폐되어야 했던 18세기의 유명한 궁정시인 사야뜬 노바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간 구소련의 검열에 묶여있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야 해금이 됐죠. 그래서 82년도 영화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시인의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러시아인들의 정열과 감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사는 거의 없고 그림 같은 영상 언어들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인지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영상 시 같은 작품 거울 이 영화랑 아주 자주 비교되는 영화입니다. 밀로스 포먼 감독의 실패작인 레그타임이 글쎄요. 까예디 시네마의 점수를 많이 얻어서인지 82년도 대표작으로 선정됐네요. 20세기 초 뉴욕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독특한 서사극 형태 이런 형태의 작품인데요. 매디슨 스퀘어 광장을 설계한 건축가 화이트와 그를 살해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 흑인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흑인 여자 이런 미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극적인 요소를 갖추기는 했지만요. 영화는 좀 따분한 편입니다. 3,200만 불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막대한 제작비를 들였다는 것 외에는 이 영화가 화제가 된 것은요. 글쎄요. 헐리우드의 갱스터 무비 시대의 명배우 제임스 캐그니가 81살의 나이로 20년 만에 극장용 영화에 출연했다는 점. 뭐 이 정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음악 들어볼까요? 레그타임에 삽입된 제니퍼 먼스의 노래입니다. One More Hour. 타임 중에서 One More Hour, 제니퍼 먼스였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보니 클라이드로 잘 알려진 사회파 감독 아서 펜의 루시아는 원작가 Four Friends인 청춘 영화인데요. 까이의 디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편, 그 중에 34번째로 뽑혔네요. 60년 유고에서 미국의 시카고로 건너온 한 소년,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두 명, 또 여자친구 한 명. 이렇게 네 명의 젊은이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아서 펜 감독은 사회파 감독답게 이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서 이민 세대들이 겪어야 하는 인종적 편견, 그리고 당시 미국의 사회상, 이런 60년대의 미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편, 그 35번째 영화는요, 마이 페어 레이드로 유명한 조지 큐커 감독의 유작, 부와 명성, Rich and Famous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디오 가게에 들렸다가 찾아냈는데요. 그 비디오 제목은 여인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두 여류 작가의 20년에 걸친 우정, 경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그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갈등과 고독, 사랑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요. 여성을 다룬 영화 중에서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연극으로도 유명했다고 하죠. 이 영화에서는 캔디스 버겐, 제클린 비셋 콤비로 곧잘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예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200편 오늘 23번째 영화부터 35번째 영화까지 소개해주었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송파구 가라기동의 최주영 씨는 유년기와 소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18개월 동안의 나들이를 떠나신다고요. 굉장히 여유 있는 말씀이시네요. 국방부 장관의 만수무강을 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씩씩한 군인 아저씨 되십시오. 자, 여러분, 요즘에 덥다고요. 이불 사버리고 그러고 주무시면요, 감기 걸리기 쉽상입니다. 오히려 여름 감기 잘 걸리는 거 아시죠? 이불 꼭 덮고 주무세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